보이는 그런 사람 잊으려 하고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 꼽을 거라고 내 가슴에 해로운 거짓말 내 목숨 다 바쳐서 살아